네, 아하 정오에 만나요. 금요일 오늘 또 차호 박사님과 함께하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벌써 이제 또 주중의 마지막 네. 금요일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지난 주에는 이제 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침술? 네, 뭐 네. 침술이라고 해도 되고요. 네, 그 이제 중의학, 한의학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치료법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해주실 건지 소개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얼마 전에 환자 이제 여기 현지 로컬 환자가 왔었어요. 아, 네. 병원에 왔는데 좀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뭐 한국어로 굳이 뭐 번역하자면 뭐 호산성 근막염? 호산성이요? 예, 예. 대충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예, 뭐 명칭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백혈구 과다로 인해서 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인데요. 오. 뭐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예. 보통 치료하는데 이제 서양의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보통 스테로이드제 아. 하고 예, 제가 만난 환자는 스테로이드제 하고 백혈병 치료제 그 하고 뭐 엽산 예, 요거를 상시 복용을 해야지 발작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발작되는 그런 그러니까 게인가요? 그 약으로 증상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러니까 치료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제 치료를 초기에는 네. 스테로이드제가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는 결론적으로 이 환자 자체가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예, 스테로이드제로 치료가 된다는 거 아니고 증상을 억제시켜서,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진통제라든지 아. 감기약이라든지 증상을 억제시켜 놓는 상황에서 몸이 그 회복을 시키는 자가치료가 돼야 예, 자가치료를 자가치료가 돼서 치료가 되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년째 예 스테로이드제 하고 백혈병 치료제 중에 하나인 약을 예 꾸준히 복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호산성 근막염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뭐 백혈구가 과다하게 생겼을 네. 때다. 근데 백혈구가 이제 정확하게 백혈구가 과다하게 되면 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글쎄요. 일반적으로 백혈구가 면역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백혈병이라는 네. 거는 백혈구가 없어서 생기는 병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과다하게 많아도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지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 병의 설명을 보면 호산구, 그러니까 백혈구가 과다하게 모인 거예요, 일정 지역에. 아, 그게 전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환자가 특징이 뭐냐면은 피부가 굳고요. 붓거나 네. 그게 오래 장기간 지속돼서 그게 굳어요. 그래서 피부가 딱딱해지는 경우죠. 그래서 그 피부가 딱딱해지는 원인이 그 피부 밑에 있는 근막, 근을 감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네. 그 막에 백혈구가 과다하게 몰려 있어서 염증을 일으킨다고 설명이 돼 있더라고요. 염증을 일으키면은 염증이라는 게뭐 이렇게 네, 뭐 염증이 기본적으로 염증이 나면은 붓고 네. 아프죠. 통증이 있고 붓고 붉게 충혈되고. 그런데 이게 장시간 진행이 됐을 경우에 네. 예, 피부 밖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이 병의 특징이. 예. 근데 유사한 병으로 이제 피부 경화증 혹은 이제 경피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네.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 원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 또한 아직 특별한 원인을 안다거나 아니면 치료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둘다 유사한 면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은 병명은 다른 거 보면은 이제 그쵸. 다른 원인이 조금 틀리고,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금 유사하고, 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선 원인을 모른다, 뭐 치료법이 없다.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원인을 잘 모르고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뭐 병명은 있을지언정 정확한 치료법 매뉴얼이 없다는 것뿐이고 네. 저희 입장에서는 원인을 찾으면 그 원인을 없애면 그 병은 치료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겠죠, 예. 대부분. 그래서 뭐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지만 이몸 안에 있는 불균형 아니면은 과다함, 부족함 네. 이런 거로 인해서 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원인이 되는 장기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면 채워주고 모자라면은 보충해주고 또 예, 너무 과하면은 빼주고 예, 저희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이제 검사 결과로 알고 있다시피 몸 안에 콜레스테롤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플라그라고 하는데, 플라그. 예, 뭐 이빨에 있는 그런 플라그 명칭은 같아요. 근데 아. 뭐제 피부 아니 혈액 속에 있는 이런 불순물을 이제 플라그라고 하죠. 그러니까 혈액 순환을 방해하는. 네. 근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피가 뭐 탁해졌다 아니면 어혈이 있다. 어혈이란 건 이제 죽은 피를 얘기하는 네. 그런 거랑 이제 예,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서양의학에서는 콜레스테롤이면 콜레스테롤, 플라그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 그 고지혈하고 피가 탁해진 원인으로 인해서 이 병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아. 예, 그래서 치료법도 마찬가지로 우선 피를 맑게 해주고 네. 몸 안에 있는 돌아다니는 나쁜 것들을 제거를 하면 이 백혈구가 몰려있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백혈구가 필요에 의해서 몰렸을 거란 말이에요.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속아서 그럴 수도 예. 근데 있고. 몰렸는데 계속 몰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백혈구가 몰려서 나쁜 걸 없애야 되는데 백혈구가 처리할 수 없는. 아, 능력 밖에 그렇죠. 뭐 그런 게 과다했다고 뭐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 능력 밖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희귀 질환이라는 거는, 사실은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전 없다고 보거든요. 아직 몰라서 그런 그렇죠. 치료법을 모를 뿐이지, 네. 뿐이지, 그거를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 짓는다는 건 조금 섣부른 것 같고요. 아, 제가 아토피를 처음 연구할 때만 해도 아토피는 희귀병이었어요.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랬었어요. 아토피도 희귀병이었었나요? 그 당시에는 그랬죠. 그때가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요. 아토피가 그러면 희귀병에서 그냥 어느 정도 좀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죠. 치료법 다양한 시도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아토피도. 그러면 아니요. 그 전에도 아토피라는 이름이 없었을 뿐이지 유사한 거나 뭐 약하거나 병증이 좀 약한 상황으로는 있었죠. 뭐 옛날 그 한의학 의서에도 보면은 뭐 태열이라든지 아니면은 신마진이라든지 습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과 같이 좀더 뭐랄까 심화되고 발전된 형태의 많은 사람들이 악화된 걸리고, 상태로 나온 게 얼마 안 됐을 뿐이지 예전에도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치료법이 없진 않았는데 그 당시에 치료법도 많은 시간을 거쳐서 알아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그때보다도 병이 더 증상이 더 악화된 형태로 나오니까 그러면 그때 썼던 방법만 갖고는 치료가 안 되겠죠. 그러면 또 이게 또 치료 방법도 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치병이라고 딱 단정지어서 이거는 못해라고 손을 딱 놓는 순간 그 병은 이겨낼 수 없는 병이고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연구를 하고 찾고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지식도 쌓이고 경험도 쌓이고 하다 보면 그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뭐 암도 요즘은 그래도 예전보다 치사율이 많이 줄었잖아요. 뭐 일단 빨리만 발견하면 어느 정도.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선은 못 고치는 병은 없는 것 같고요. 희귀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걸려 있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그렇죠. 더 연구하기도 어렵지 않나라도 생각 들기도 하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도 해보고 연구도 해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적으면은 아무래도 그 지표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 우선 구하기가 더 그렇죠. 어려워서. 환자가 있어야지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볼수 있는 거고. 사실 병원이라는 곳이 환자 입장에서는 의지할 데가 병원밖에 없지만 병원 내에서는 그러니까 환자를 치료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환자는 치료를 해주고 도와줘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실험 대상일 수도 있어요. 나쁘게 말하면. 왜냐면은 사람이 인체를 완전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방법을 찾는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다가 찾아내는 거죠. 뭐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뭐 그런 거 그렇죠. 생기는 건 이유가 다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그래도 재밌는 거는 또, 저희 환자 중에 인도 환자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종아리 아랫부분부터 발목까지 피부가 새카맣게 변하고요. 새카맣게 변했다는 건 그냥 점처럼 새까만 건가요? 아니면은 굉장히 어두운 색이죠. 그러니까 원래 인도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거의 흑인 피부만큼 검게 변해 있더라고요. 그 부위만요. 양쪽 다리가 다. 아,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리가 색깔이 변하고 딱딱해져서 온 환자는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무릎이 아파서 왔는데 무릎 치료를 하다 보니까 무릎 통증이 온 원인이 폐에 문제가 있어서 무릎 통증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폐를 또 치료하다가 보니까 이분이 우선 고혈압에 고지혈에 이미 고지혈 고지혈증과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다가 제안을 했죠. 우선 혈압 낮추고 피를 맑게 하는 치료를 먼저 해보자. 그래서 당이 동의를 해줘서 약을 2주 정도 투여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그 검게 변한 피부가 살짝, 많이는 아니지만 살짝 옅어지는 게 효과가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원래 색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약간의 모습이 보였던.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론은 아까 말씀 첫 번째 말씀드렸던 호산성 근막염 환자나 지금 말씀드린 인도 환자나 네. 우선은 피가 맑아지면 치료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그때서야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어떤 병이든. 예. 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이란 거는 뭐 진통제나 뭐 스테로이드제 이런 거는 증상을 억제시키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벌어서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을 이용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 그렇게 따지면 통증을 억제하는 건 억제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몸이 내 몸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힘을 도와주는 게 결론적으로 피를 맑게 해주는 게 그걸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난치성 질환일수록 우선 피가 맑은지 고지혈이 있는지 아니면 피 점도가 굉장히 높던지 아니면 너무 옅은 경우도 있어요. 아, 이제 반대. 그런 거를 봐서 그 부분을 먼저 치료를 하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피를 정상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부차적으로 폐에 문제가 있는지 위에 문제가 있는지 간에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 부분을 따로 치료를 해주는 경우에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았어요. 단순히 간에 문제가 있다 아니 그러면 간에 관한 약을 쓰는 경우하고 피를 먼저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간을 간 치료약을 쓰는 경우하고 확연히 틀리다는 거죠. 피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어떤 분이랑 그 다른 걸 하다가 이제 신앙 상담에 보면 나몰 이야기 하는 게 있거든요. 신앙 상담에서 오래를 하는 것 중에 거기에서 이제 피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었어요. 네. 네.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의사는 아니고 이제 목사님이시긴 한데 이제 그런 쪽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아니 그분도 말씀을 하시긴 하더라고요. 피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고. 근데 같은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도 생각되기도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체의 70%가 물이에요. 네. 그 70% 중에서 정확히 몇 퍼센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몇 퍼센트 대다수가 혈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혈액이 각 세포마다 영양 공급해 줘야 되고 산소 공급해 줘야지 세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데 피를 무시한다. 그거는 좀 예. 접근 자체가 뭐 틀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거를 먼저 해결을 하는 게 예. 저도 학교에서 공부를 오래 했지만 학교에서 이런 피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배우진 않았어요. 아. 예. 지금도 교과서에서 간에 문제가 있으면 간을 어떻게 치료하는 약은 뭐고 침치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배우지 이런 전체적으로 사람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각 부분별로 들어간다는 식으로는 배우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알게 이런 개념을 잡기 시작한 지는 몇 년 안 됐어요. 아 이게 하시다 보니까 그렇죠. 예, 저도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하는 거지 처음부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었고 누가 뭐 처음엔 그걸 또 이제 안 그냥 치료법만 알려주고 이제 그러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치료법이란 게 그래요. 서양 의학도 마찬가지고 한의학도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고 예. 이제 또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치료를 오셨었잖아요. 이제 그 호산성 근막염 예, 예. 그분 치료는 이제 보면은 아직까지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계속 그뭐 우선 완화만 시키고 있는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치료 이제 우선 이제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키위 그러니까 현지인이다 보니까 침이나 약에 대해서 신뢰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환자 본인이 치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도 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하네요. 또 어떻게 보면은 신뢰가 아직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다 해보고 소지 안 돼서 그런 건가?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번 도전이죠. 저한테는 새로운 병을 제가 생각한 대로 해보고 그게 효과를 봤으면 저한테는 굉장한 그 성취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치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제 환자가 또 따라줘야지 동의도 하고 예, 예, 잘 따라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 환자의 경우처럼 가능성은 보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설계한 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지금 잠깐 저희가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좀 잠깐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아, 박사님, 그 앞에 이야기해 주시던 인도 환자분의 그 종아리에서부터 발목?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됐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이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치료를 계속 하면은 그것도 괜찮아지고 있는 건지, 그것도 약간 궁금하거든요. 지금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치료를 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무릎 통증으로 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무릎 통증의 원인이 약간 다쳐서, 넘어져서, 아니면 삐어서 이렇게 해서 시작된 무릎 통증이 아니고, 폐가 처음에는 폐가 열이 있어서 시작됐었어요. 근데 폐열을 이제 침치료 해서 폐열 떨어뜨리고, 또 이제 본인 말이 그래요. 침 맞고 이틀 후, 3일 후 되면 통증이 또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환자가 오는 시간이 이게 2, 3일 후에 2, 3일 간격으로 한 번씩 오고 있거든요. 그 와서 보면은 또 폐기능이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폐를 치료를 해주면 또 3일은 견디고. 그러니까 이것도 결론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닌 거죠. 다른 어딘가 연결되어 있는 뭐 것도 있는 거겠네요. 예, 다른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전에는 이제 약물 치료는 안 하고 침만 맞았어요. 근한 달간. 그래서 지금은 이제 피를 맑게 하는 약을 먹고 있는데, 현재로 혈압은 잡혔고요. 혈압은 이제 많이 낮아졌고, 아직 그 고지혈이나 이제 좀 피의 점도나 이제 이런 부분이 아직 조금 남았고. 아직 완전한 치가 않은 그래서 환자만 꾸준히 따라와 준다면, 우선 혈액이 맑아지고 하면 치료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환자가 선천적으로 폐가 약해요. 그 아들을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아버지랑 체질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폐 기능이 약해서 허리에 문제가 생겨서 왔거든요. 아들도 같이. 그러니까 아들이랑 아버지랑 비슷한 체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봐서는 아마 선천적으로 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리가 거머지고 딱딱해지는 것도 폐랑 연관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아마 나이가 50 넘어서 완치까지는 좀 힘들 것 같고, 좀 완화 정도 시키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이제 박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면 뭐 다른 병들도 많긴 하겠지만 직접 해보신 것 중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는 이제 희귀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희귀병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희귀병은 아직 고칠 수 없으니까 포기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희귀병이라고 해서 고칠 수 없지는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단지 방법을 모를 뿐이죠. 아직 모를 뿐이지 언젠간 계속 하다 보면 알수 있다. 그리고 아니면은 뭐 아까 인도 분처럼 우연찮게 다른 거를 하다가 이제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연구는 아니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되는 것처럼 방법이 찾아지는 것처럼 희망을 아예 버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들으면서. 그렇죠. 근데 모든 병이 다 마찬가지지만 문제는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큰것 같아요. 요즘 네 토끼나 다 그렇겠죠. 네. 예, 아까 말씀드린 키위 여기 현지 사람도 돈 문제 때문에 생각을 좀더 해봐야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희귀병도 경하냐 경중에 따라서 틀린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다리가 남들보다 좀더 시커멓고 단단하고 생활에 불편은 없잖아요. 뭐 거기에서 다른 병이 또 생기는 게 아니라면. 희귀하긴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병이 있는 반면에 희귀한데 생명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일 경우에는 좀더 아무래도 접근하는 방식이나 받아들인 환자가 받아들이는 것도 틀리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희귀병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희귀병을 다루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좀더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뭐 경제적도 그렇긴 하지만은 이 나라라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예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방인데 유전적인 원인을 제외하고, 우선 의식주,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잘 된다면은 사실은 좀 발병 횟수도 발병하는 것도 좀줄 거고, 악화되는 것도 더 막을 수 있을 거고, 요즘은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는 시대니까, 그리고 인체가 옛날부터 먹어둔 음식이 아닌 것들, 변연된 음식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한국 사람이 튀긴 음식을 먹을 기회는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죠. 네. 기껏 해야 전 정도 뭐. 전예. 근데 요즘은 튀긴 음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흔한 거. 그것도 급속도로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인체가 이 급속도로 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을 못했을 때 생기는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모르는 병이라든가 뭐 그런. 모르는 병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급속하게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못하는 거죠. 의학 지식이. 그래서 본인 좀 제일 중요한 건 우선 식습관인 것 같아요. 식습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에어컨 같은 것도 자연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마 인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생각나는 거는 병이라는 게 시대가 지나갈수록 새로운 게 계속 생기잖아요. 이런 희귀병처럼. 결국은 그 희귀병도 이제 잡히고 뭐 하고 하는 그걸 반복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어떻게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과정과 결과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뭐 지금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병들도 뭐몇 년이든 아니면 몇 개월이든 뭐 아니면 몇십 년 후에는 별거 아닌 병이 될 수도 있고,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병이 또 다시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신의 몸에 인공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너무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옛말에 순기자연이라고 아, 순기자연이요? 순기자연 자연에 순종하라는 거죠.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그게 동양적인 사상은요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게 기본 사상이고 이쪽 서양 쪽은 자연에 도전하고 자연을 정복하고 하는 게 기본적인 게 사고방식 대체적으로 네, 뭐 그런 그렇기 식으로 해서 때문에 하는데. 근데 지금 현대 사회가 뭐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좀 굉장히 서구화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구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런 서구화랑 안 맞는 체질인 동양 사람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와중에 이런 병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는 이제 뭐 지역부터 해서 뭐 어떤 나라에서만 생기는 그런 특정 병들이 있는 걸 보면은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아, 그 풍토병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환경에 따라서 생기는 거는 맞는데요. 한국이야 뭐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풍토가 현격하게 다른 경우는 별로 없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계절이 한 나라에 다 있으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가 있고.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죠. 아주 덥지 않고 아주 춥지 않고 대신에 습이 많고 바람이 많고 그러므로 인해서 뉴질랜드는 폐 질환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나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서구화에 랑 한국의 동양 사람들이랑 뭐 충돌이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상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하고 서양 사람하고 체질 자체가 틀려요. 그렇겠죠. 네. 눈으로 봐서도 틀린데 몸 안도 구조도 틀리고 적응해온 그러니까 진화된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근데 어렸을 때뭐 학교에서 뭐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아니면은 뭐 칼로리 이런 개념이 옛날에 동양 사람하고는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저희는. 서양 사람들이 연구해서 사람이 성인이면 단백질 얼마만큼 이상 섭취를 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게 얼마만큼 필요하니까 이만큼 보충해야 되고 이런 게 서구화된 데이터들이 데이터죠. 네. 근데 동양 사람은 옛날에부터 그런 걸안 먹어왔었어요. 먹기도 힘들었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서양인에 맞는 지표를 동양인한테 맞추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려면은 저희만의 또 뭐가 있으면 또 좋긴 하겠네요. 예, 그래서 오늘도 뭐 환자랑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인이면 뉴질랜드에서 살지만, 주식은 가능하면 쌀밥을 먹는 게 본인한테 유리한 거죠.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곡류 위주로 먹었단 말이에요. 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쌀을 많이 먹었죠. 그러면은 우리 몸이 유전적으로 아니면 몸이 기억하기를 쌀이 훨씬 더 친화적이란 말이에요. 익숙하고. 네. 그런데 갑자기 뉴질랜드나 외국 나와서 얘네들이 빵 먹는다고 아니면 뭐 홀밀 같은 거 한국에서 먹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건강에 좋다고. 홀밀이 서양인한테 좋을 수 있는데 한국 사람한테도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게 소화를 못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여기에서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떤 음식이 좋다 해서 무턱대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먹었을 때 그거를 얼마만큼 소화를 할수 있냐는 게 관건이거든요. 아, 그거에 이제 적응 시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거를 그냥 막 해서 주식처럼 해버리면은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충분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세계 뭐몇대영어 건강식품 뭐 이런 거 보면은 퀴노아 뭐 렌틸콩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 평소에 그거 구경도 못 해준 거예요. 근데 뭐 운송수단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한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거를 먹었을 때 그거를 흡수를 할수 있냐가 없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아토피 아니면 알러지. 알러지의 원인은 뭐냐면은 내 몸이 어떤 단백질을 소화를 못 시켰을 때 생기는 게 알러지예요. 특히 먹는 쪽. 외부에 접촉해서 아니면 호흡으로 들어와서 생기는 것도 결론은 이중 단백질이 내몸 안에 들어왔을 때내 몸이 공격을 해서 생기는 게 알러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음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렇네요. 평소에 먹지 못하던, 접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이 내몸 안에 들어왔을 때내 몸이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거를, 내가 소화시킬 수 없다면 그거는 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한 음식. 네. 상한 음식은 내몸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은 똑같이 상한 음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식중독 반응이 안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식중독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그 독을 해독할 능력이 되는 거고, 그거를 해독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식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강약의 차이예요. 받아들인 사람. 근데 다른 음식도 독성이 약하냐, 적, 많냐의 차이 뿐이지, 결국에는 낯선 거란 말이죠. 그 낯선 게 들어왔을 때 내가 몸에서 흡수를 해서 내 거를 만들었을 때 좋은 거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음식을 내가 소화를 못 시킨다. 그러면은 독으로 작용하는 거죠.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이거를 이제 박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이제 어린 애들부터 해가지고 이제 편식하면은 그걸 억지로 먹이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안 좋은 건가요? 편식을 하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적인 거죠. 병은 아니지만 병에 준하는 증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는 먹으려고 그러고 아이는 안 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서로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더 체해요. 그게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일 수는 없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편식하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인 단 음식, 그다음에 뭐 밀가루 음식 이런 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억지로 먹인다기보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를 먹어라고 강요하지 말고 먹게끔 다른 방식을 써서 유도를 해서 뭐 밥을 처음에는 뭐 적게 먹지만 아이가 좋아할 수 있게 밥을 조금 바꾸는 거죠. 뭐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예, 뭐 하다못해 꿀을 조금 더 넣어서라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면 안 되겠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노력을 해봐야지 그냥 먹어 왜안 먹어 다그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억지로 먹이는 거는 좋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근데 그렇다고 나쁜 음식을 계속 먹이는 것도 안 돼요. 그거는 예. 아니겠지만, 네. 그러니까 좋은 음식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지만 그 먹는 방식을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은 음식을 뭐 바꾸는 거죠. 만약에 쌀을 먹게 되는데 쌀을 안 먹는다. 그러면 뭐 누룽지를 로 바꾼다든지 예, 다양한 변화를 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먹기 싫지만 먹어야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필요성을 알려주는 게 그렇죠. 네. 네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네 성장도 방해되고 네, 피부도 나빠지고 특히 여자 여학생의 경우에 예, 실제로 단 음식, 밀가루, 뭐 면 종류 이런 것만 먹게 되면 실제로 피부도 나빠져요. 그래서 네가 건강하고 이쁘고 키도 크고 네가 원하는 이런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런 거를 먹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예,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강요하면 아이가 이미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먹기는 먹었더라도 그게 흡수가 안 돼요. 아. 독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네, 제가 그게 알고 싶어서 억지로 먹이면 도리어 몸에 좋지만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순간. 아. 그렇군요. 어떤 상태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독이 아닌 것도 독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흡수를 할 수 있냐, 먹은 음식을 흡수를 못했냐,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게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그게 쌓이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피가 딱 탁해져요. 피가 탁해지는 게 꼭 뭐 외부에서 충격뿐만 아니라 이제 음식을 제대로 흡수를 못해서 이런 소화가 안 된 게 몸 안에 쌓이면서 피가 탁해지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도 결국엔 독이죠. 그렇군요. 아, 벌써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이제 오늘 원래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이제 간략하게 좀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 해주면서 마무리했으면 하거든요.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예 그 저번 시간에는 침에 대해서 침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네 오늘은 이 전통적인 치료 방법 침이든 약이든 한약이든 네. 예. 충분히 치료 가능하고 현재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요.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치료 안 되는 병이 사실 없어요. 네. 심지어 암도 치료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 예. 문제는 환자가 얼마만큼 믿고 따라와 주느냐가 첫 번째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의사의 자질이 문제예요, 사실. 아,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이런 간간이 사이비 해서 예. 사고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인식이 나빠져서 그러지 사실은 자연요법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판단을 잘해야 되죠. 치료 자연요법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 이미 늦은 단계. 아. 예. 수술을 해야 하는 게 더 좋은 상황이 있고 수술을 굳이 안 하고 자연요법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근데 그거를 잘 판단하는 게 가장 힘들지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리고 병이 발생해서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네. 본인 스스로 음식 섭취하는 거 조심하고 하면은 그게 최상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그게 가장 중요한 말인 것 같네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뭐 희귀병부터 해가지고 뭐 음식 이야기까지 나오긴 했는데 모두 이제 미리 건강을 챙기는 네, 그런 시간을 가. 가졌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